동화 한국어 버전 뿌린 대로 거두리라. 아주 아주 먼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는 두 형제가 살았어요. 제임스와 조던이었죠. 그 중에서도 마청인 제임스는 본성부터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례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불친절했어요. 에이, 길 막지 말고 저리 비켜. 어머, 정말 무례하구나. 당신이 거기에 길 막고 서 있잖아.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주머니. 하, 너희 아버지는 네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제임스는 너무 무례해. 맞아요. 동생 조던은 못된 그의 형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그는 착하고 또 배려 깊었으며 여러분도 방금 들은 것처럼 아버지를 아주 끔찍이 사랑했거든요. 아빠, 여기 과일 사왔어요. 고맙구나, 아들아. 제임스, 과일 좀 아빠한테 건네주겠니? 네? 저 친구들 보러 가야 해서 바빠요. 미안이요. 여기요, 아빠. 잘 들어, 제임스. 모든 것은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란다. 그것만 꼭 명심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어찌됐든 전 갑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분명 형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부드러운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고 그는 형제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조던,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땅과 재산은 너희들이 동등하게 나눠 가지는구나. 뭐라고요?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나아질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렴. 가족만큼 중요한 건 없단 걸 말이다. 그 후로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조던은 절망했어요. 반면 그의 형 제임스는 짜증이 났죠. 이래봬도 내가 맏형인데 아빠는 유산을 다 나한테만 줬어야지. 소송을 걸어서 유언을 뒤집고 조던을 내쫓아야겠어. 그리고 제임스는 그걸 정말 실행에 옮겼죠. 제임스? 형 지금 뭐하는 거? 됐어. 내가 맡으니까 내가 유산을 다 가지는 게 맞아. 너랑 나눌 것 따위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서 나가. 그럼 난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지만 제임스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는 깔깔대며 조던의 눈앞에서 눈을 닫아버렸거든요. 조던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우선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조던은 황폐한 땅 위에 무너져가는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근처 마을로 가 금세 직장을 하나 얻었죠. 조던은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으로 무너져가는 집을 수리하고 밭을 갈아 차근차근 일궈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지만 훌륭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던은 갑자기 직장을 잃었고 잔고는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뭐, 그래도 경작할 수 있는 밭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마저도 가뭄이 찾아와 가족들은 쫄쫄 굶게 되었어요. 조던은 여기저기 직장을 구하러 다녔지만 모두 숲으로 돌아갔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된 지 벌써 2주째인데 이제 정말 먹을 게 거의 없어요. 형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해보면 안 될까요? 아빠, 저 너무 배고파요. 여기 있단다, 아들아. 남기지 말고 먹으렴.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조던은 제임스의 집을 찾아갔어요. 제임스는 조던을 보더니 큰 소리로 비웃기 시작했죠. 우리 어여쁜 동생님이 어쩌다 이렇게 거지꼴이 되었을까? 설마 내가 널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거야? 도와주지 않을래? 당연히 안 도와주지. 난 너한테 아쉬운 게 눈곱만큼도 없어. 썩 꺼져.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그는 불쌍한 조던을 두고 문을 쾅 닫아버렸죠. 제임스는 부유한 자신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변한 것 하나 없이 못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조던은 슬퍼하며 느린 걸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가던 길에 그는 우연히 큰 뱀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인 아기새를 발견했죠. 어쩌런! 저 아기새가 곧 잡아먹히겠어! 어, 안 돼! 아기새는 나무 아래 덤불로 떨어졌고 조던이 구해주러 갔을 때는 이미 다리를 다친 후였어요. 어, 불쌍한 아기새야. 걱정하지 말렴. 어떻게 하면 좋지? 조던은 아기새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약을 발라주고 천조각으로 붕대를 만들어 새가 회복할 수 있도록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정성스레 간호해 주었죠. 그 후 며칠 뒤 아기새는 씻은 듯이 나았고 행복하게 날아갔어요. 새는 집 주변을 세 바퀴 돌더니 멀리멀리 날아갔죠. 참 어여쁘기도 하지. 하지만 여보, 우리도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해요. 서둘러서요. 그러던 어느 날 슬픈 눈으로 밭을 바라보던 조던의 귀에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어? 너는 그때 그 아기새구나? 그가 치료해줬던 그 작은 아기새는 지고 있던 씨앗을 몇 개 떨어뜨리더니 다시 하늘로 날아갔어요. 방금 뭘 뿌리고 간 거? 오오오오오. 바로 그때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더니 갑자기 땅속에서 커다란 수박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보세요! 엄청나게 큰 수박들이에요! 우와! 어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볼까? 조던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지고 간 수박 하나를 반으로 갈라보았어요. 그리고 수박이 벌어지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안에는 금화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어?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금화가 잔뜩 들어있잖아. 다른 수박들도 다 이런지 어서 확인해봐요. 다른 수박을 자르자 이번에는 보석이 쏟아져 나왔어요. 에이, 별로네. 이건 먹을 수 없잖아요. 어, 아가, 이게 훨씬 더 나은 거란다. 조던은 그렇게 얻은 금과 보석을 모두 팔고 그의 가족은 그렇게 다시 행복해졌어요. 어느 날 조던은 어떻게 부를 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었는데 그 중에는 제임스의 친구가 한 명 있었죠. 그는 제임스를 찾아가 조던과 그가 얻은 행운에 관해 모두 들려주었어요. 이에 제임스는 아주 짜증이 났죠.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던 그는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어요. 다음날 아침 제임스는 숲으로 향했죠. 다리 한쪽에 부러진 새를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지? 오! 바로 그때 제임스 근처 어딘가에서 다리를 다친 아기새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다가가 새를 집어올렸죠. 아기새야, 내가 널 도와주마. 대신 너도 나중에 날 반드시 도와줘야 한단다. 그렇게 제임스는 새를 집으로 데려가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었어요. 그 후로 며칠 뒤 상처가 나은 새는 집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드디어 떠나는 거니? 명심해! 반드시 내 동생에게 준 것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해! 내 말 잘 들었지? 새는 총명한 눈으로 똑똑히 제임스를 바라보았어요. 새는 아주 잘 알아들은 듯 했죠. 제임스가 정말 못된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 그만 가봐! 어서! 내 보물들을 물어오렴! 다음날 제임스는 밖에 서서 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새가 보이자 제임스는 뛸 듯이 기뻐했죠. 좋았어! 드디어 왔구나! 유후! 어서 빨리 내 사랑스러운 금화와 보석들을 여기 심어보렴! 제임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씨앗은 밭으로 떨어졌어요. 머지않아 땅이 마구 흔들렸고 수박이 하나둘 나타나더니 이내 밭은 그 커다란 수박들로 다 뒤덮여버렸죠. 어, 이럴 수가! 수박들 크기부터 정말 말도 안 되게 크잖아! 얼마나 더 부유해지려나 몰라! 제임스는 수박들을 집안으로 가져와 하나를 갈라보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마 대신에 커다랗고 털이 많은 거미가 12마리 더 쏟아져 나왔죠. 거미잖아! 뭐야? 그마는 어디에 있는 거야? 혹시 두 번째 수박에 들어있을지도 몰라. 제임스는 그마가 들어있길 바라며 또 다른 수박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커다란 쥐들이 뛰쳐나왔어요. 쥐잖아! 그의 아내와 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고 불쌍한 제임스는 홀로 당황을 금치 못했죠. 하나만 더! 세 번째 순서는 언제나 행운의 상징이니까! 그는 세 번째 수박을 열었고 그 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섭게 생긴 뱀이 나왔어요. 제임스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죠. 그는 잔뜩 겁을 먹은 채 밖에 서 있던 가족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들의 눈앞에서는 남은 수박들이 터지며 해충들이 흘러나왔죠. 내 집이, 내 밭이 안 돼. 제임스가 탐욕스럽게 빼앗았던 모든 것들은 그의 눈앞에서 모두 파괴되어 먼지로 변해갔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동생한테라도 가서 도와달라고 해봐요. 제임스는 자신이 했던 행동 때문에 조전을 찾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리하여 그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동생을 찾아갔어요. 조던, 제발 나 좀 도와줘. 제임스?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제임스는 그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조던에게 생긴 행운이 부러웠다고 말이죠. 제임스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조던, 지금껏 그렇게 행동해서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널 그런 식으로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임스, 다 괜찮아. 형이 했던 잘못들 다 용서해 줄게. 좋든 싫든 유일한 내 형이잖아. 그러니 형 집에 가서 상황을 수습하도록 도와줄게. 넌 정말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동생이야. 그리고 다음날 함께 일하는 두 가족을 보며 제임스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란다. 아빠가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었어. 난 내 삶에서 탐욕과 악강점만 심었고 그게 이런 식으로 내게 돌아온 거야. 마침내 제임스는 깨달았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에는 언젠가 반드시 선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말이에요.